점점 멀어 볼 수 없어도 나 더 이상 숨 쉬지 못해도 날 보는 그대가 내 가슴에 있어 나 눈물로 그댈 볼 수 없죠 그대만이 내 꿈들을 지켜줄 수 있기에 난 그대만 나 사랑합니다 다시 쓰러지면 또 일어설게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 일어설게